1994년 슈메이커 레비 혜성이 목성과 충돌했습니다. 혜성은 21조각으로 부서져 버렸고 목성은 아시다시피 아직 건재합니다. 하지만 조각난 혜성은 목성 표면에 부딪히면서 흔적을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은 꼭 바위를 깨기 위해서는 아닐 거예요.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바위에도 흔적이 남을지 모릅니다. 그 흔적 아마 바위만이 할 거예요. 어젯밤에 생긴 일, 스미스 씨의 워싱턴의 가다를 연출했던 프랭크 캐프라 감독의 59년도 작품입니다. A Hole in the Head 중에서 프랭크 스나트라가 그의 아들과 함께 부른 노래 High Hopes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이 노래는요, 고무나무로 움직이겠다는 원대한 희망을 품고 있는 개미를 통해서 불가능은 없다라고 정말 천연덕스럽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곡에 담겨있는 희망 그리고 낙관적인 세계관 덕분에 미국에서는 60년 그 케네디 대통령 민주당 캠페인송으로 채택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우리가 그 계란으로 바위 치는다는 그 장면에서 가끔 항상 어떤 비극적인 장면, 거대한 벽 앞에서 무너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장면들만 떠올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사실 그 우리는 달걀 껍질만 생각하기 때문에 비극성을 떠올리지 않을까요? 사실 진짜는 그 껍질 안에 있잖아요. 그 알맹이요. 바위에 달라붙은 달걀 속의 알맹이. 그 뒤에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바위만이 알까요? 아니요. 그 근처를 지나가는 새도 알 거고요. 그 새는 그 알맹이를 먹고 또 무엇을 할지 모르잖아요. 자, 오늘 첫 곡 하이홉스는요. 사실 그 노레스데이가 리메이크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앤츠 개미의 엔딩 곡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지영수 씨, 오늘이 지나버렸어요. 하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남의 생일은 잘도 잊어버리면서 제 생일은 왜 못 잊을까요? 평상시처럼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술 한잔 하니까 지나버렸네요. 하루 종일 잊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컴퓨터를 켜니까 조금 서글퍼지는데요. 저까지 지영수 씨의 생일을 지나쳐버리면 안 되죠. 사실 생일이라는 게 그 참 별게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마음에 잊고 지나가면 가슴 아픈 게 내가 세상에 점 찍은 날이잖아요. 하나의 점으로 왔는데 이 사실 그 내가 세상에 점 찍은 날 하나의 점으로 태어난 이날 점으로서의 나 누군가에게는 뭐 극장 입장권 한 장으로 보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투표용지의 그 표 한 장으로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시청률 표의 퍼센테이지를 끌어올리는 아주 미세한 숫자 중에 하나이지만 그래도 그 점이 나라는 사람이 나에게는 매우 소중하고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도 소중할 뿐만 아니라 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점들이 다 모였을 때 근사한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거든요. 지영수 씨처럼 저의 FM 영화음악에 점 찍고 싶으신 분들 우편번호 150에 600번 적으세요. 그리고 사서함은 819호입니다. 먼저 그 앞에 주소는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받을 사람은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으로 오실 분들은요. www.imbs.com 라디오 FM영 라디오 다음에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맞죠? 예,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시면 됩니다. 아... 자, 좋은 사연 남겨주신 분들께는요, 저희가 이번 주에 작은 선물 준비했는데, 영화 브라더 베어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에요. 자, 그 선물을 미리 조금 맛볼까요? 바로 이번 주에 개봉을 하네요, 브라더 베어가. 필 콜린스의 음악인데, 자, 이 음악 듣고 나면요, 개봉작보다 재미있을까? 바로, 아니에요. 아, 맨날 이렇게 잊어버려.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죠? 개봉작 소개를 하면서 그럴 수는 없어요. 개봉작에 대해서 필라2.0의 편집장이신 이지훈 기자가 나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들으실 곡은요. 필 콜린스가 부르는 No Way Out 영화 브라더 베어의 테마곡입니다. Everywhere I turn I hurt someone. But there's nothing I can say to change the things I've done. Of all the things I hid from you, I cannot hide the shame. And I pray someone, something will come to take away the pain. 같은 거에 잔혹한 얘기가 아니라 박찬욱 감독 되게 좋아하는데 복순할 것 같은 거는 잔혹 자체가 환타지인데 이 영화는 현실감 있는 잔혹함 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학생들의 그런 심리도 잘 묘사를 했고 그 아릿한 어떤 옛날의 어떤 그런 아릿함이 이 영화에서 좀 나오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었어요. 좀 폭력적인 장면이 많아서 좀 놀랐었어요. 1대8 싸우는 거 장면 멋있게 찍은 것 같아요. 싸우는 거 끝에가 너무 시시해요. 누구랑 되는 것도 없이 다 남남이에요. 뭐 특별한 뭐 클라이막스보다는 그냥 성장기로 의외로 잔잔하게 봤어요.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이번 주에 개봉하는 신작들을 필름 2.0의 편집장이신 이지훈 기자와 만나보는 시간인데 그 전에 저희 청취자 시사회에서 만나본 청취자들의 소감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영화 무슨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는지 물론 아시겠죠? 네, 잔혹했던 말죽거리 이야기죠. 네, 말죽거리 잔혹사를 보고 나서 네. 청취자들의 이야기였는데 그 감상 소감 들으니까 어떠세요? 예, 뭐 저는 근데 이 역이 나올 때마다 이 청취자들 의견 들으면 네. 놀래요. 아, 그러세요? 네, 기자들보다도 훨씬 진짜로 괜히 하는 예. 얘기가 아니라 영화들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분석도 잘 하시는 것 같고 예. 특히나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분 네 말씀. 판타지와 그 현실감에 대한 얘기는 예, 깜짝 놀랐는데요. 예, 폭력이 사실 시상에서 보고 나서 우리 임재훈 프로듀서도 그 폭력 장면이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은 네. 아니었는데 너무 생생하게 자신이 거쳐왔던 그 폭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끔찍하게 느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마주골의 잔혹사 이번 주에 개봉하죠? 예, 개봉합니다. 네. 이 작품은 아마도 그 요한 몇 주간은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만들어질 당시에 그렇게 기대가 됐던 작품은 아니에요. 유아 감독의 신작인데요. 유아 감독은 결혼 미친 짓이다를 네. 재작년에 연출을 했죠. 물론 그 작품이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흥행 대작을 만드는 감독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이 영화가 실은 실제로 말죽거리, 지금의 양재동 사거리이죠. 그 근방에서 학교를 다녔던 유화 감독의 개인적인 경험이 녹아 있고요. 또 그 절권도의 길이라고 이소룡이 쓴, 일소룡이 자신의 무술에 대해서 쓴 그 책을 유화 감독이 좋아해요. 네. 그 이소룡에 대한 기억들을 더듬으면서 쓴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성공할 건가라는 생각은 사실 안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영화의 시사회가 끝나고 나서의 반응은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개봉을 곧 하는데 예. 뭐 거의 뭐 올 상반기에 정말 되게 대박이 터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럴 거라고 다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럴 정도로 화제가 되는 작품입니다. 영화 속에 어떤 요소가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몇 가지 점이 있을 텐데요. 그런 점들 이제부터 좀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는 그 말죽거리라고 하는 곳이 그 이게 이제 배경이 1978년인데요. 강남 개발 붐이 일던 시기죠. 그리고 강북에 있던 그 명문고나 이런 학교들이 모두 강남으로 이전을 시작하던 그런 시기에 그 유화 감독은 이제 그 S 뭐 고등학교 여러 유명한 네. 그 어떤 비리 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대단했던 학교죠. 그 네. 폭력 교사들의 폭력과 이 학원 이 재단 비리 같은 것들이 아무튼 이제 그런 유사한 형태의 정문 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배경을 하고 있고요. 권상우 씨가 연기하는 현수라는 주인공이 전학을 옵니다. 이 친구는 이소룡을 숭배하지만 굉장히 그 나름 소심하고 수줍고 또 뭐 별로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그런 친구는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그 이정진 씨가 연기하는 우식이라는 일종의 이제 주먹패 우두머리죠. 학교 주먹패. 이런 등등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가운데 학교의 폭력에 대해서 점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툭하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죠. 그 폭력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일종의 그 규칙적인 체벌의 형태가 아니에요.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네.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주먹 발이 마구 나가고 뭐 캐비넷에 밀어넣고 뭐 짓밟고 막 이런 폭력들이죠. 또 하나는 동급생들 간에도 거의 당연하다는 짓이 벌어지는 이게 이제 남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잘 알아요. 네. 소위 선도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같은 학년인데도 무슨 대단한 선배라도 되는 듯이 아무 때나 교실에 들어와서 그 아이들을 때리거든요. 완장을 찬 사람들은 항상 맞아요. 엄청난 권력을 휘둘러요. 네. 그런 이제 학생들 간의 폭력 네. 예, 이런 것에 마주치면서 그 어떤 분노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옆 학교에 한가인 씨가 연기하는 은주라는 여자친구, 알기보다는 이제 여자아이를 판을 반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우식이하고 이제 사귀게 되죠. 네. 그러면서 어떤 첫사랑의 순정도 무너져 내리는 이런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청춘의 시절을, 한 방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선도 부장에게 도전을 장을 내밉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전개가 됩니다. 네. 우선 이 영화의 어떤 첫 번째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은 미친 짓이다 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어요. 네. 그 유아 감독이 시인 출신이기 때문에 네. 저는 관객들의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이미 시를 쓰던 시절부터 체득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문법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미친 짓이다가 그 감정을 만들어가고 끌어나가는 방식은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말죽거리 잔혹사의 첫 번째 매력은 이 영화가 감정선을 굉장히 잘 타고 넘어가는 영화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 영화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 재미없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대다수의 이 영화에 찬사를 보낸 분들은 그 어떤 청춘 영화보다도 이 현수라는 인물에 푹 빠져 있어요. 네. 정말 그 제가 아는 어떤 평론가나 기자들도 네. 그렇게 평소에는 엄숙하고 진지하신 분들도 네. 이상하게 현수의 캐릭터에 빠져들어서 영화를 보시더라고요. 다 그만큼, 자기 얘기 같아서 그런 네, 거 아니에요? 그만큼 현수를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네. 정교했다라는 뜻이 네. 되겠고요. 또 그 과거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영화들이 대부분 노스테일지어와 판타지의 모든 것을 이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과잉이 되고 또 70, 80년대의 배경이 실제의 모습보다는 왜곡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랄까요? 그 감독이 만들어낸 어떤 허위 속의 판타지의 현실일 뿐이지 진짜 그 시대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유아 감독이 만들어낸 이 78년의 모습은 딱 그 시절이라고 들 얘기를 하세요. 78년 경험한 분들이. 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때 그 모습이 최근까지도 그대로 이어졌어요. 네. 이 정문고등학교의 모습은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모습이랑 똑같거든요. 제가 네. 80년대 중반에 학교를 예. 다녔는데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런 어떤 그 아름답고도 또 잔혹했던 시절을 정확히 그려내고 있다. 균형감 있고 과장 없이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첫 번째 매력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한국 영화 70, 80년대를 다루는 영화들이 당대의 시대적인 공기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품행제로는 그 남자아이들의 어떤 치기 어린 판타지 속으로 몰고 가고 있고요. 또 친구 같은 영화들은 일종의 남성 감상주의 그것이 아무리 감독의 친구들의 실화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극화된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영화적인 허위성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고요. 해적 디스코왕 대다처럼 극도의 노스텔지어죠. 그런 부분들로만 가다 보니 당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두 다 사라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말죽과 잔혹사가 흥미로운 점은 분명히 이 영화가 현수라고 하는 개인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시대의 이야기라는 점이죠. 네. 왜 그 당시의 학교가 그토록 폭력적이었는가? 모두가 폭력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어떤 반칙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어떤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그 78년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군사 독재 말기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79년에 서거를 했으니까 말하자면 군사 문화, 군사 이데올로기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독재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이 팽배해 있을 때고요. 그런 어떤 폭력 논리, 어떤 그 절대 원칙 같은 것이 일반 시민들의 삶도 규정을 하고 있었던 시기란 얘기죠. 네. 정문고등학교는 바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 축소판이고요. 그 현수나 우식 같은 인물들은 거기서 낙오된 인물들인 동시에 그렇게 기형적인 형태로 성장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당대의 한국인들을 어떤 대변하고 있는 그런 면입니다. 이렇게 한 개인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 같으면서 당대의 현실에 어떤 정면으로 돌파하는 면이 이 영화에 네.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영화가 어떤 대단한 찬사와 또 그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공동경비구역 JSA나 이런 영화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에는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거든요. 단지 영화가 재밌고 이래서만은 네.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 최근에 실미도가 그토록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에도 아마 이 영화가 가지고 있던 숨겨진 실화라는 매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시대의 분위기를 개인의 그 삶 속에서 녹여내는 것 혹은 시대의 거대한 흐름, 역사의 흐름에서 뭐 흐름 안에서 그 개인의 삶도 여전히 똑같이 피폐화되고 상처입는다는 것, 그것은 뭐 비단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화들에서도 많이 드러냈고 특히 학교라는 작은 사회를 이렇게 현기경을 갖다 낸 것은 영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여타 장르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이 영화가 그런 메시지나 그런 내용적인 측면 말고 영화라는 형식이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새로운 면 혹은 뭐 발견할 만한 면 그런 것도 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영화가 그 청춘 영화로서의 굴레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두 가지 어떤 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형식적으로 어떠한 새로움도 이 영화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유하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결혼은 미친 짓이다 때도 마찬가지로 그 유하 감독이 그 시를 쓰던 시절에 그 유아 감독은 굉장히 대중문화를 옹호하는 입장이었고 대중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무의식을 어떤 감싸려는 네. 그런 태도로 치유했는데 그런 것들이 유아 감독 특유의 어떤 어법으로 나타났었어요. 유아 감독은 시를 쓰던 시절에 굉장히 특이한 문체를 쓰는 사람으로 네.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언어적인 유희 같은 것들에 자신이 약간은 그 좀 다른 길을 걷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네. 영화로 들어오면서부터는 그런 면에서 스타일의 과잉이나 눈에 보이는 형식이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감정선에 훼손될까봐 쓰고 싶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감정과 형식의 어떤 이율배반적이면서도 어떤 조합적인 논리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보통 성춘 영화랑 뭐 다를 게 있겠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그 이 영화에서 현수나 은주나 우식이 보여주는 에피소드들이 여타의 청춘 영화들이 보여준 것과 똑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똑같이 고고장을 가고 네. 똑같이 떡볶이집을 가고 그 다음은 학교가 나오고 집에서 아버지한테 혼나고 네. 이 똑같이 갑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죠. 상투적이라는 의견이 네. 있고요. 또 하나인 동시에 유하 감독의 이야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10대 아이들이 노는 공간과 문화는 결국 그게 전부 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얼마나 획일적으로 네. 진행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상투성 속에 담긴 일종의 메시지다라고 감독은 이야기하고 있고 좋게 보는 분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나쁘게 보는 분들은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영화가 여타 청춘 영화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비판하시죠. 현상은 동일하되 같되 그것을 바라보는 카메라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예, 카메라마저 획일화된다면 가끔 무엇 때문에 영화를 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네, 있어요. 네. 예, 근데 여튼 이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시사회 이후에 많은 기자들이 흥행 대작이 될 것 같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맨 처음에 그 말이 나온 게 저는 조금 섭섭해요. 네, 왜냐면 그러시죠? 영화를 보고 나서 왜 흥행을 먼저 이야기를 하죠? 아,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 네. 것 같아요. 흥행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네. 네, 뭐 굉장히 사적인 말씀입니다만 그날 네. 시사회가 보고 나서 사실 저와 동료 기자들 같은 경우는 그 거의 밤늦도록 그 우리들의 청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학교 다니던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했고 그 중에 그러다 보니 이제 흥행이 정말 잘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네. 사실 예. 유아 감독이 결혼은 맺힌 짓이다도 그렇고요, 이 말죽거리 잔혹사도 그렇고 영화 자체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영화가 불러내는 영화 밖의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네. 그렇죠. 결혼은 네. 미친 짓이다도 그렇고 그렇죠. 갑자기 결혼제도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네. 폭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아마 말죽거리 잔혹사도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이 길었어요. 지금 벌써 임지훈 프로듀서 표정 보세요. 찡그리고 있죠. 예, 음악을 들어야겠습니다.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정말 옛날 노래들 나와요. 네, 그렇죠. 아마 이 노래들이 다시 인기 차트에 오르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리스 알바트의 노래 들어봅니다. Feelings. Feelings. Nothing more than feelings. Trying to forget my feelings of love, teardrops rolling down on my face, trying to forget my feelings of love. Feelings for my life of feeling. I wish I'd never met you, girl. You'll never come again. Feelings. feelings like I'd never have you. Again in my heart, feelings for my life, I'll feel it. I wish I'd never met you, girl. You'll never come again. Feelings like I've never lost you, and feelings like I'll never have you again in my life. Maurice Abbott의 Feelings. 아마 지금으로부터 15년 좀 전에 영화 음악실 이런 데서 자주 틀었던 음악이었을 거예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도 그 고등학생들의 라디오 방송에 네. 신청하는 DJ 서금옥 씨인가요? 네. 전 이름도 몰라요. 그런 분 계셨나요? 저도 모르죠. 제 78년에는 초등학교 다녔는데. 네. 자,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필름 2.0의 편집장 이지훈 기자 모시고 그만의 눈으로 개봉작들을 먼저 보는 시간인데요. 말죽거리 잔혹사에 대한 이야기 좀 길게 했고요. 또 어떤 영화들을 개봉을 하죠? 예, 좀 의외로 좀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작품이에요. 피터 팬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예, 뭐 워낙 너무나 유명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영화들이 등장하면 뭐 그렇게 사람들이 무슨 영화일까 이렇게 반응하는 영화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네. 이 영화가 워낙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뭐 여기저기서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예, 미국 영화죠? 네, 미국 영화입니다. 이 작품 예. 좀 특이한 구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영화로 예, 실사 영화입니다. 예. 그 일단 피터팬은 1900년대 초기에 만든 일단 그 연극 희곡으로 만들어졌다가 몇 년 후에 같은 원작자에 의해서 소설로도 만들어진 그런 작품인데요. 네. 의외로 이 작품은 그렇게 많이 영화화된 적은 없습니다. 예전에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만들어진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터팬과 후크 등의 캐릭터를 따왔을 뿐이지 전혀 다른 이야기인 스필버그의 후크라는 그 정도가 전부입니다. 기타, TV 어떤 시리즈물 같은 걸로 이제 만들어진 적은 있지만 뭐 아무튼 그런데요. 이 작품 조금 특이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감독의 전력을 먼저 이야기해야 네. 되는데요. PJ 호건이라는 감독입니다. 이 PJ 호건이요? 네. 오. 이 감독은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이라는 예. 작품을 만들었었죠. 예.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배우였잖아요. 그렇죠. 예. 이 PJ 호건 감독이 만든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을 조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매력이 있어요. 그것은 장르의 관습들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요.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영화를 비판할 때 너무 장르적이다. 너무 장르의 관습에 매몰돼 있다 이런 네. 표현들을 쓰는데 사실 그 말은 그렇게 정확하고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장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면 장르가 만들어지던 시기에 그 비슷한 유의 영화들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좋은 영화라고 인정받았던 형식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규칙처럼 네. 정해진 것이거든요. 예. 그것이 과잉됐을 때의 문제가 될 뿐이지 장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좋은 것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J 호건 감독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누구보다 그 영화를 장르적으로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예.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이 사람들을 그 재밌게 해줬던 데에는 그 영화가 무슨 새로운 면이 있거나 작가적인 실험을 해서가 아닙니다. 네. 가장 철저하게 장르적이었기 때문에 가장 철저하게 대중들의 정수에 꽂힌 영화라는 얘기죠. 뭐 대부분의 영화들이 그 어떤 작물성으로부터 과잉, 그 장르의 과잉이 빚어온 기형적인 형태로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불편하고 상투적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그 장르의 핵심들을 정확히 짚어낸다면 바로 피제 효곤 감독이 만드는 영화의 매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만든 신작 피터팬이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피터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독이 프로젝트의 초기에 밝힌 것처럼 가장 원작에 충실한 영화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 원작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네. 그 영화 원작이랑 뭐가 다르냐? 그러나 돌이켜보면 원작에 충실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체가 틀려요. 그렇죠. 소설이고 영화입니다. 네. 영화가 소설 원작에 충실하겠다. 이 다른 매체의 벽을 넘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대단히 어렵고도 저는 완성이 잘 된다면 성공적인 어떤 수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영화가 원작과 원작 충실한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피터팬의 캐릭터를 아이들의 동화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피터팬은 당시에도 아이들을 위한 캐릭터가 그쵸. 아니라 어른이 되지 못한 캐릭터였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점이 추가가 됩니다. 이 영화에서 피터팬은 상당히 섹시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요? 네, 후크 선장도 섹시합니다. 네. 어떤 후크 선장은 그 어떤 근엄하고도 섹시하고도 매력적인 아버지로 나오고요. 아버지의 네. 상으로. 그 아버지 상에 웬디가 반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피터팬은 성장하기 직전에 그 자신만의 세계 속으로 빠져든 어떤 아이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아이만은 아니에요. 강박관념에 네. 사로잡혀 있고 어른과 아이의 어떤 정신적인 충돌에서 방황하고 그런 모습들이 정확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원작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영화를 본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것이 예를 들어 피터팬이 하늘 높이 올라가서 구름 위에 어떤 별들을 본다고 했을 때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아름답고 네. 어떤 그런 면에서의 동화적인 스펙타클을 상상하는데 피제 효곤 감독은 딱 우리가 상상하는 그만큼의 풍경을 만들었나요? 풍경을 만들어줍니다. 이 감동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것은 네. 그 어떤 무슨 러브스토리나 이런 데서 주는 감동하고는 조금 네. 틀린 부분인데요. 네.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자체가 스크린에 펼쳐진다고 했을 때 느껴지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웬디의 집, 또 피터팬과 후크 선장이 그 살아가는 공간들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피제 효곤 감독이 갖고 있는 장르의 철저한 또 장르적인 영상의 철저한 누구보다 강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로 똘똘 뭉쳐있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곧 보시게 될 피터팬인 것 같습니다. 네. 보면 평가가 되겠지만 일단 원작에 충실했다는 것,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수준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소설이었던 그 피터팬의 원작에 충실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자, 피터팬 중에서 음악을 한 곡 들어볼까요? 자, 이 음악 들으면서 이지은 편집장관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두 작품이 예. 강추인 네, 것이죠? 저의 강추이기도 하고 네. 또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좋아하시는 영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영화 피터팬에서 듣습니다. 제임스 뉴턴 하워드의 영화 음악 I Do Believe in Fairies. 음악이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이번 주에 또 개봉하는 영화인데요. 한국 영화죠. 빙우 중에서 조장희 역이 부른 손톱만큼 들어봤습니다. 제가요. 요즘에 사람들이 주변에서 슬프니까, 쓸쓸하니까, 유난히 결혼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오는 후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아주 아주 고전적인 질문을 하면서 제가 늘 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정말 죽을 때까지 꼭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친구 있으면 꼭 결혼은 안 해도 된다. 아, 이런 말 하면 혹시 저희 남편이 듣는 건 아니겠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명성 씨 좋은 친구 이야기를 하셨어요. 평생에 친구가 둘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는데 이제 겨우 3분의 1을 살았지만 3분의 1이라 혹시 수명을 어디로 잡고 말씀하신 건지 60으로 잡으면 20대이실 것이고 요즘처럼 90으로 잡으시면 30대이실 것 같은데 여하튼 김명성 씨 제게는 평생 남을 것 같은 친구가 둘이나 있습니다. 김나리, 엄선미 이 친구들이죠. 올빼미족들이라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겁니다. 저번 주말에 이 친구들과 경남 하동과 남해를 갔어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성인이 되고 고향을 떠나면서 여행 한번 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정한 날짜였는데 제게 일이 생긴 거죠. 제가 졸업 후 작가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강의 보이는 학교 20개를 찾는 과제가 나온 거예요. 작가 과정에 이런 숙제도 있나요? 이야, 굉장히 근사한 숙제인데요. 일단 발품도 팔아야 되고 강의 보이는 학교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여행하면서 느낌도 간에서 담아보고 그 학교에서 이야기거리도 찾아보고 정말 그 작가 과정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하튼 자꾸만 밖으로 빠지네요. 그것도 3일의 여유만 남기고요. 과제를 안 해가면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고민에 빠졌죠. 그런데 그 속내를 알고 친구들이 돕겠다고 하더군요. 하동의 섬진강이 흐르니 그 근처에서 찾자고. 아시겠지만 그것은 여행 일정이 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 일로 그럴 수는 없는 문제였죠. 하지만 친구들은 일정 하나 취소하고 제 숙제 도와주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가 아니라 저보다 더 열성적으로 즐기면서 말이죠. 은임님, 그 모습이 얼마나 울컥했는지 아십니까? 이 녀석들 정말 진한 우정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친구들은 절 끌어안을 녀석들입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동적인데 그 얘기를 제대로 해주지 못했어요.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그 친구들 이미 내 마음을 읽었을까요? 이 멋진 친구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난 이런 친구 있어 하고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좋겠네요. 김명성 씨. 이 친구들과 함께 평생 함께 한다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누구죠? 한현정 씨도, 한정현 씨군요. 친구들 생각이 많이 나서 친구들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종상아, 숙희야, 사랑해, 내 마음 알지? 하셨는데, 친구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사연을 읽다 보면, 갑자기 저도 친구들한테 막 전화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가끔 그래요, 또. 그리고 전화를 하죠. 그러면 왜들 이렇게 또 바쁜지. 우리 꼭 만나자, 꼭 만나자 하면서 만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새 친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있죠. 에드워드 노튼의 감독 데뷔작인데 직접 출연도 했습니다. 벤 스틸러도 나왔고요. Keeping the Faith 중에서 음악을 한 곡 듣겠습니다. 강효원 씨의 신청곡이기도 한데요. 피슬레 들어보죠. out what's missing from your life now. I could never be the puzzle pieces. Say that God makes problems just to see what you can stand, for you to rest the devil pleases. Give up the thing you love. No one deserves it. Keeping the Faith 중에서 엘리엇 스미스가 부른 피슬레 들었습니다. 부산의 라지은 씨 별명이 헬메라고 하셨죠? 아, 그런데 사연을 올리실 때 첫 부분의 이름이 박명숙이라고 돼 있어서 하마터면 박명숙 씨 할 뻔했잖아요. 가끔 여러분의 사연들을 꼼꼼히 읽지 않으면 맨 뒤에 나와 있는 진짜 이름들을 놓칠 때가 있어요. 3시에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별명이 헬메라고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대부분의 저희 청취자분들은 이 시간쯤에 주무실 텐데. 그러니까요, 시작을 하시는 분께 우리 부산의 라지은 씨께 우리 영화음악에 처음에 들리는 곡, 그 곡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저희 시그널 뮤직이요. 박계수 씨, 이윤주 씨, 정순태 씨, 이동욱 씨, 유영재 씨, 최성미 씨, 이분들이 바로 우리 오프닝 곡 제목이 뭔지 알고 싶다고 하셨죠? 더불어서 이 곡을 끝까지 들어보고 싶다라고 청하셨는데, 제 시그널 뮤직은요, 에미 쿠스트리처 감독의 아리조나 드림에 삽입된 영화 음악입니다. 고란 브라이고비치의 올드 홈 무비인데요. 사실 이 곡의 멜로디 위에 영화 속의 주인공인 조니 뎁이 나레이션을 얹은 버전이 또 있거든요. 그 곡의 제목은 American Dreamer입니다. 그 곡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어요. 자, 함께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American Dreamers와 함께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One thing I was sure of, my Uncle Leo was definitely the hero of my childhood. The smell of his Old Spice cologne carried me back into that lost childhood more than the whole movies did. My uncle didn't know it, but it was the sweet, cheap smell of car dealers that took me back and made me dissolve into a dream of the past. Leo was the last dinosaur that smelled of cheap cologne, and he believed in the American dream. I was crazy about him because he believed in miracles, and even though he lived inside of life and sold Cadillacs, he always looked like a 10-year-old boy whose sleeves were too long. When I was 10, Leo gave me this great movie camera, and my mother always hoped I'd become the next Milton Berle. But dreams about houses and cars and fresh-cut lawns aren't dreams when they become real. And somehow, I understood what my mother meant by Good Morning Columbus. And even if my mother didn't like what I was doing with my life, I think she'd understand. When I was 11, I got this really weird earache that wouldn't go away. I went to about 100 doctors, but none of them could help me. So what Leo did was, he went into Mexico and brought back this fat lady witch doctor who did some mumbo-jumbo and fixed me right up. I was grateful, but somehow I thought I might have been better off mute. All in all, I had a very happy childhood. My father was a border guard who spent most of his life trying to keep people from crossing lines. Every night for 15 years, he'd go out and smooth down the road between Mexico and Arizona. And every morning, he'd be out there looking for footprints in the dirt. But my father always said that work was like a hat you put on your head. And even if you didn't have pants, you didn't have to walk down the street ashamed of your ass, as long as you had a hat.